나를 쫓은 게 다른 미끄럼틀과 나 하늘 높이 날게 해준 그대는 그대의 부드러운 눈빛과 날 설레게 한 목소리 So I want you be my only one 영원한 나의 랩소디 이제야 난 깨달았어 네가 바로 원더래 이제 어른이 된 나에게 네가 나의 꿈이 돼줄래 이제 너의 곁에 머물며 뛰어놀고파 You're my playground You're my playground, playground, playground 너의 마음 속에서 어릴 적 잃어버린 그 꿈을 찾을까